느껴. 널 한입에 치즈처럼 집어넣을 테다. 향이 맑고 색깔 음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테다. 아들한테 발톱에 힘이 빠져 이마까지 없었죠. 혹시 내가 아픈 건가 병이라도 걸린 거니 큰일 나지. 정신 차려. 어쩌다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나. 그냥 느껴버릴 뿐이라고. Hey, 확 묻어 그다음 막 그대로 정신이 캐. Hey, 자 안 해본 스타일로 접근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어서 내가 울어서 난 내 깨고 넌 민요. 그래 울어서 내가 울어서 난 내 깨고 넌 민요. 거부할 수 없이 강렬한 느낌에 빠져버려 나를 맞서. 난 단순한 게 좋아. 내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지금 눈 떴어. 그녀를 좀 봐. 공포에 빠져 눈앞의 situation 이해 못해 못해. 돌아온 늑대 놈이 결국 날 잡아먹겠지. 이게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우 그대 내 니마 내 니마 내 니마 후 나를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마. 나는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우 그대 사랑한 사랑한 사랑한 우 내게 너니 뭐 너니 뭐 너니 뭐 우. Hey 확 묻어 그다음 막 그대로 정신이 캐. Hey 자 안에 본 스타일로 접근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어서 내가 울어서 난 내 떼고 넌 민요. 그래 울어서 내가 울어서 난 내 떼고 넌 민요. 널 못된 계속 그댈 맞어. 지금 너